한 여자를 사랑한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한 한 남자 그 남자를 사랑한 한 여자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모든 걸 받아준 한 사람 우리 사랑을 하는 동안에 결혼을 꿈꾸며 동화 속 주인공을 그리죠 사랑한다 보고 싶다 너만이 생각난다 세상에서 처음 해본 낯설은 말인데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그 말을 가르쳐준 한 사람 그 사람은 눈이 멀어도 보이는 사람 한 여자를 사랑한 한 남자 그 남자를 사랑한 한 여자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모든 걸 받아준 한 사람 우리 사랑을 하는 동안에 결혼을 꿈꾸며 동화 속 주인공을 그리죠 화가 난다 미워한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에게만 처음 해본 모질던 말인데 바보처럼 바라보며 그 말을 다 받아준 한 사람 그 사람은 눈이 멀어도 보이는 사람 한 여자를 사랑한 나를 사랑한 한 여자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모든 걸 받아준 한 사람 우리 사랑을 하는 동안에 결혼을 꿈꾸며 동화 속 주인공을 그리죠 세월이 흘러서 사랑을 지켜줄 한 여자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모든 걸 받아준 한 사람